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팔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들리는 히어로즈 32부입니다. 32부라고 해야 될지 32편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그거는 옛날부터 우리 영상할 때부터 헷갈리던 거예요. 그건 영원히 헷갈리지 않을까요? 네. 아, 보통 이제 회가 나오고 부로다 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요거 저희가 나오고 그렇죠. 예, 저희 지난주부터 이제 들리는 히어로즈가 코너를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로 나눠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 분들을 모시게 되면은 전문가 리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세 개를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요, 8월 중순입니다, 벌써. 광복절도 끝나고, 말복도 끝나고,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아, 그 동네도 지금 천둥번개 쳤어요? 아, 네. 그, 저희 비슷한 동네니까.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는 뭐 하늘 열리듯이 엄청 쏟아지고. 천둥이 많이 치고. 천둥 소리 한번 들어가나 했는데. 아, 그러게요. 그런 것처럼 괜찮은 효과로. 저희 지지난주 녹음할 때는 매미 소리 들어갔죠. 네. 저도 팟캐스트, 영상 팟캐스트에도 매미 소리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매미 소리가 정겹네요. 끝나가지고. 네, 조금 더 지나면은 저희 그 매미 소리가 아니라 귀뚜라미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성우님께 줄기차게 그 이야기 드리고 슬쩍슬쩍 꼬시고 있지만 우리 중국 한번 가자고. 네, 우리 언젠가 중국 심천을 받는 날에는 해외 팟캐스트 한번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공복절 다음날 들려드리는 들리는 히어로즈 3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들리는 히어로즈 편집을 맡고 있는 세컨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앞에는 언제나처럼 32회, 32부, 32번째 앞자리를 자제해주고 계시는 박성호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성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서타이 번타이먼 팀 2년 8개월째 운영하고 있고요. 와, 오래됐다. 네, 2년 8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 갈수록 편수 나오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히어로에 대해서는 최근에 영상 찍어놓고 편집 안 하게 있어서 영상 편집해서 주로 올리고 있고 아시는 분 아시는 업체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IT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공정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특정 업체를 못 다룬다든지 특정 업체를 다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아쉽지만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알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 들고요. 2년 8개월 동안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영상 편집은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분야이긴 한데, 그 제가 하는 음성 편집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렵죠. 그냥 뭐, 근데 그게 욕심을 버리면 쉬워요. 욕심을 부려서 어려운 거지. 저희 최고는 그거였었죠. 저희 그때 나인봇. 아, 그 자막. 네, 나이부터 자막 들어가고 그 밖에 나가서 촬영하고. 네. 근데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닌데. 네. 아, 자막은 정말 녹아서요. 자막을 좀 쉽게 하려고 이제 연구해야 되겠어요. 무한도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자막들, 예능 프로그램들에. 자막 세트를 미리 만들어놓고 박는 똑같은 자막을 좀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조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인봇이 요즘에 점점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걸 봐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소식 들리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만나봤던 업체가 잘 나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다른 제품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예, 길거리 보니까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예, 다른 제품들이 가격이 싸거든요, 그게. 나이프도 50만 원 사고. 그러니까, 네. 그런 제품들을 또 수입하는 업체도 있어요, 공식으로. 예, 그래서 나인봇 외에도 그 좀 저렴이들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저도 길에서 보면은 한 네. 반 이상은 나인봇 1 같은 경우에 나인봇은 아니고 나인봇 1 같은 경우에는 네. 저렴이 버전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런가? 길거리에다가 왠지 1을 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인봇 같은 건 거예요. 네. 가까이서 쓱 한번 보기도 하고. 가까이 보면은 이 분체 위쪽이 내 직각으로 꺾여있죠. 네. 나인봇이 완전히 동그랗게 돼 있고. 간지는 나인봇이 더 나죠, 디자인적으로. 맞아요. 걔는 왠가 이게 그 뭐야 박스에다 이렇게 바퀴 꽂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요즘에 그렇게 레저 즐기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고요. 특히 놀란 게, 그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니다 보면은, 숙소 같은데 항상 뭐 대여해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 타라고. 그런 거에 그 성인들 탈수 있도록 이거 있죠. 세그웨이 같은 거. 세그웨이 저렴이 버전 나인봇들이. 그거 논 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곤지암 리조트 갔거든요. 네, 군제함. 호빌을 하려고 해. 그쵸, 거기도 있죠. 할수 있게 해줘요. 물론 돈 내야 되지만. 네, 점점 그런 문화가 좀 보급화되는 것 같아요. 이 레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자주 하는 일인데 어떤 IT 제품이 정착을 하려면은 그거를 특정 분야에 일단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레저든 공장이든 아니면은 어떤 군대든 이렇게 뭐 특정 분야에서 많이 써서 조금 검증이 돼야 일반 유저들한테 좀 가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IoT가 그 뭐야 스마트워치 이런 게 힘들잖아요. 네. 그 힘드냐면 처음부터 일반 소비자한테 접근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구글글래스도 그렇고. 네. 그 일반 소비자한테 이따 가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훨씬 더 많은 테스트와 고민을 해야지. 그래서 구글이 이제 공장에다 넣잖아요, 구글글래스. 공장에다 넣는 이유가 이제 그쪽은 접근성이 더 좋거든요. 훨씬 높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것들. 점점 IT 분야가 레저에도 쓰이다 보니까, 아예 나중에는 IT 분야에서 쓸수 있는 레저, 아니면 레저 IT, 그런 것들만 따로 다뤄봐도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그저께 그 LG 경제연구소 보고 자료 하나 좀 읽다 보니까, 거기 나온 게 고프로에 대한 게 나왔어요. 제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는데,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 2006년에 그가 시장에 내놓은 몸에 장착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 디지털 히어로는, 일상 촬영 가능 시간이 10초에 불과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핑, 패러글라이딩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소수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게 됐다. 2006년에 나왔었던 10초짜리 동영상 카메라. 그게 지금 여기까지 9%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그 이름이 디지털 히어로라는 거. 정말 좀 신기했었습니다. 예, 네, 재밌어요. 그거 아세요? 아이패드란 제품이 있었던 거? 네? 아이패드? 아이패드란 제품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패드가 아니라 다른 아이패드겠네요? 예, 되게 옛날 거. 몰랐어요, 그거 그거. LG가 LG가요? 만들었었어. 어린이용 패드. 진짜 아이패드. 진짜 아이패드 대박이다. 있었어. 찾으면 나와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또 페북에 하나 올리긴 했는데, 이 중국 제품들 제가 뒤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북 단말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LG 로고가 박혀있어요.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근거가 돼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신기했어. 저도 되게 그랬어요. LG에서 그런 제품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혹시 우리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만들려나 안 떳떳한, 만들려고 너무 그러는지. 떳떳하게 정면에다가 그 LG 네.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이북 단말기가 있는 거죠. 아, 그게 뭐지 도대체? 제가 보는 제품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참 중국은 심오한 세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G2 짝퉁도 발견했어요. 유2라고. 근데 가격이 무서워요. 90불이야. 네, 거기서 만약에 성능까지 똑같으면 이건 뭐. 그러진 않겠죠, 일단. 지금 들린 리얼로즈. 한 주간의 이슈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얘기 항상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 얘기 하기 전에 그 삼성에서 최근에 행사를 하나 열었죠. 그래서 언팩했죠, 언팩. 네, 삼성에서 언팩을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알려진 게 적다 보니, 일간에는 서류 성적 없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삼성에서는 원래 매년 발표했던 시기가 9월이죠. 네, 9월에서, 9월이면 애플 새 아이폰이 발표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뭐 화이트. 9월에 삼성이 발표하고 나면은 애플이랑 삼성이랑 뭔가 정면 구도를 시켜주는 대결이다. 네, 그런 식의 메리트를 가지고 신문에서 여과저기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한 달이나 앞당겨가지고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 행사의 또 특징이, 예전에는 이거 2시간씩 했거든요. 뭐 공연하고 뭐 하고 메시지 하고 이랬었는데, 완전히 깔끔하게 4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 장소도 되게 좁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요즘 이게 뭐랄까 좀 많이 정책이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할 이야기만 딱 하고 끝내겠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기능에 충실하게 우린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메시지 전하는 정도로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요, 또 제품이 온라인에. 네, 인터넷에서 많이 알려졌죠. 이렇게 될 거다. 디자인도 다 나왔고, 그러니까 그쵸.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또 뻔히 또 느껴지잖아요. 또 어떤 스타일로 갈 거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상상 크게 의미가 없었겠죠. 거기 플러스 하게 되면 뭔가 보여줄 게 많이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원래 9월 달에 독일 IFA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다른 제품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날 때그 시계에 나왔대스2 네. 기어 나왔잖아요. 그거 발표하기 전에 움직이고. 좀 나눠서 좀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번에 발표했었던 제품 두개좀 이야기 드리면, 갤럭시 노트 5,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이름 기네. 예. 이두 가지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거의 정리가 된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S를 얘기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노트를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제 뭐한 2년째? 2년, 예. 3년째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얹어갖고, 이제 엣지도 조금 정리화 시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능 부터 좀 얘기하면은요, 뭐, 특이한 건 없네. 네, 갤럭시 노트 5하고 엣지하고 성능이 거의 비슷하고요. 크기는 5.7인치.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2560에 1440. 속에 들어가는 거는 액션 노트 7이 들어갔습니다. 액션 노트 7에 옥타 7420이 들어갔는데,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이거보다 상위 버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아이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인가? 예. 이번엔 그러지 못하고, 요게 성능이 갤럭시 S6하고 엣지에 썼던 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모았었던 배터리는 오히려 조금 떨어진, 예, 3000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4100 소문이 났었어요. 4100 네. 들어갈 거라고 소문이 저 소문 있었죠, 예. 났다가 예, 소문만 났다가 그게 이제 3000이 들어가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차이가 그 사람들이 기대치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맞습니다. 오히려 조금 아쉬움이 더 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아쉬움을 또 자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SD 카드죠. 이번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일체형 배터리가 돼버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S6도 그랬죠. 네. 그래서 일체형 배터리, 그 과거 몇년 전만 해도 그 아이폰 시리즈가 일체형 배터리일 때 했던 광고로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스마트폰은 배터리 교체해야 된다고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아예 일체형으로 만들어버렸고요. 덕분에 좋은 점은 두께가 얇아졌다. 0.9mm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는 7.6mm 정도인데, 사실은 뭐, 이제 얇아진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거 넘어갔기 때문에, 크게 인지는 못할 정도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SD카드가 없앤 대신에 32기가짜리, 64기가짜리 두 가지 종류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128짜리를 기대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렇게 두 네. 개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이왕 만들 거 하나 더 만들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두 개를 내놓은 게좀간 보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어요. 노트에다 시간이 일체형 좀 잡아야겠으니까. 배터리, 그쵸. 일체형 배터리 쓰는 게또 처음이고 하다 보니, 그냥 또 들고. 또 이제 클라우드가 많이 대세가 좀 돼가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의 용량이 110기가가 넘어가는 것들은 뭐 사진 빼놓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영상 때문에 공간이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 뭐를 쓰다 동영상. 보니까 아, 그쵸, 영상 예. 때 QHD를 찍히니까 뭐 저장 용량이 엄청나요, 하나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 폰도 가장 용량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영상. 그러겠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 용량 크니까 그만큼 차요. 야, 그렇다는 얘기는 동영상 부분을 강조하는 스마트폰들은 점점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QHD 영상 찍는다 말겠다. 그럼 이제 4K 찍겠다. 4K 찍으면 용량이 감당해야 돼. 그거를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없앤 건 조금 또 애매하네요. 그게 이제 속도 때문에 그래요. 처리 속도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 SD 카드가 아무리 빨라도 네.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보다 빠르지 못하거든요. 그쵸. UFS라고 이제 안에다가 좀 고속 이제 메모리를 집어넣는데 그보다 빠를 순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용량을 늘려주는 게 QHD나 이런 영상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탈착해서 이렇게 폰을 USB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있는데 그것도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면은 그 메모리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예, 메모리는 기존 3기가였었는데 4까지는 이번에는 4기가로 올라갔고요. 카메라 성능 뭐 후면 1600만 화소, 그 전면 500만 화소, 전면 뭐 카메라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고. 대신 기능이 또 하나 특이한 게 생긴 게 전선 없는 미래라는 아예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무선 충전을 꽤 강하게 밀기 시작했고요. 고속 충전 그리고 이번에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속 충전을 좀 강조하기 시작해서 기존에 무선으로 고속 충전 그 충전을 하게 되면 180분 정도 걸려서 완충되던 게 120분. 그 정도로는 단축이 됐고 유선으로 충전했을 경우에는 90분이면은 충전이 완충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긍정적이죠. 막 밀어넣는 거죠. 네. 그 얘기는 혼자 생각하기에는 무선 충전 관련해서 액세서리를 좀 많이 빌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자, 그 옛날에 이거 자꾸 생각나지.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 아이디어가 짜는데. 예, 그때 저도 그냥 조금 잡으면 밀어냈거든요. 그거 지금, 한 1년 개고생하고, 딱 지금 완전 대박나는 시기였는데. 나 1년 또 좋은 엄청 기회가 고생했을 오겠죠. 건데. 뭐 이상한 기능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아, 디바이스면 좀더 얘기하면은요. 노트에 필요한 건 역시 펜이죠. 그렇죠. 갤럭시노트의 가장 큰 특징은 펜이다 보니까 이번 버전도 당연히 펜이 있고 좋아진 기능은 예전에는 펜을 손톱으로 꺼내 써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전 무도에서 하하가 손톱이 짧아갖고 못 꺼내는 막 액션 나오기도 했었죠. 이번엔 살짝 누르면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진작에 좀 하지. 스프링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고장났다 버렸나? 또 재밌는 점은 화면 꺼진 상태에서 펜으로다가 메모를 하게 되면 메모가 돼요. 예, 그 신기한 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기능이라고 알려지긴 했고요. 뭐 한번 써보고 싶은 기능이긴 합니다. 이 그건가? 펜으로 하게 되면은 아니 펜 자체에다 우리 썼던 스마트펜처럼 저장을 못 해주겠군요. 아, 펜에다 수정 잘하고요. 펜을 딱 꺼내면 네. 이제 그 펜이랑 이, 그러니까 요 펜을 센싱하는 부분이 깨 있는 거죠, 항상. 그쵸, 그쵸. 펜을 꺼내는 순간 깨워도 돼요. 그러니까 펜의 어떤 접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제가 뜯어본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펜이 빠지는 순간 이제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거죠, 펜을 빼는 작업이. 그러면 이제 그 펜을 센싱하는 부분을 깨워서 이제 뭐 화면은 꺼져 있지만 뭔가 써지는 게 보일 수 있게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궁금하네. 꺼져 있는데, 거기 디스플레이 위에다 쓰면은, 제가 쓴 글씨가 보여야 될거 아니야. 보여요? 그러니까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QLED, OLED잖아요. 그러니까 예. OLED는 깜짝색이 뭐냐면은 그 입자들이 다 꺼져 있는 게 깜짝색이에요. 예. 검은색이니까. 뭔가 그 RGB가 그냥 꺼져 있는 게 까만색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쓰면은 이제 그 점들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을 깨우면. 깨울 때 그게 보여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펜이 빠지는 순간 전원이 입체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뭐, 호불호는 갈리겠네요. 있으면 좋은 기능.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안 써봤으니까. 근데 뭐 급한 필기를 쓸땐 좋죠. 왜냐면 화면을 깨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가? 모르겠네. 네, 그 정도 급한 메모면은 이게 전원 살짝 키면 슬립 모드니까 키고서 바로 메모가 실행되게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펜을 뺀거 동시에 어차피 메모가 켜지면 되는 거 그렇죠. 펜을 아니야? 깨는 동시에 이제 메모 켜지면 되는데 예. 프로세스상 그 작업이 많다는 거죠. 이제 거기 그 메모 앱이 뜰 때까지 작업이 많으니까 그 작업 다 줄이고 쓸 수만 있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0점 몇 초차인데 뭐 0점 몇 초차도 사실 줄이는 게또 어떤 사람한테 또더 좋은 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잠깐요. 그 갤럭시 노트는 좀 아쉬운 게, 그 사실 노트4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점점 진짜 노트에 사람들 메모하는 거에 아예 특화시켜놓고 더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기능들이 많이 줄어들더라도. 이번에 들어간 기능, 그 약간 이건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한데 라이브 방송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라이브 방송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라이브 방송. 저희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그 유튜브로 바로 생중계를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요건 역시 한번 써봐야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잘 가면은. 네, 시청률 감이 안 와요. 그냥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쉽게 계정 연동을 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원 버튼을 넣었다는 의미인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사이트 싱크 뭐 이런 식의 기능이 생겨서 다른 기기와의 연결 편의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들 전혀 상관없이 갤럭시 노트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디자인은 거의 변형된 거는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라인업, 그러니까 S6와 노트5 라인업의 개념에서 얘네들은 스타일이 비슷해 가는 거죠, 시리즈는. 그쵸. 뭐, 일단은 다 스타일이 이제 엣지 스타일과 그리고 그냥 네. 스타일, 뭐, 이런. 그, 재밌잖아요. 엣지는 앞에 곡면 있고, 노트는 뒤에 곡면이 있어요. 그쵸. 보시면, 패트릭 네, 커브기. 측면 보니까, 예. 겹쳐놓으면 재밌는 모양이 될것 같긴 한데, 이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거의, 둘다 5.7인치잖아요. 일단, 똑같죠, 엣지. 거의, 예. 물론, 뭐, 엣지 쪽이 더 얇겠지만, 끝 자체도 얇겠지. 꺾어놨으니까. 뭐 되게 재밌더라고. 지금 하나는 뒤가 꺾이고, 하나는 앞에 꺾여있어. 뭐, 이렇게 제품을 보면서, 하나 바로 놓고, 하나 엎어놓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우님 말씀하신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요, 그 갤럭시 노트 4하고 아주 차이점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이번 폰 같은 경우에는 메탈 프레임, 4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만 메탈 했었죠. 그 차이점이 좀 들어봤고, 지금 5 같은 경우에는 전후면이 고광택 고릴라 글래스 4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앞뒤가. 예, 그리고 이제 후면이 좀 작게 편하도록 그립감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후면에 한쪽도 아니고 듀얼 엣지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갤럭시 S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살짝 휘어져 있는데, 요게 갤럭시 노트 5의 뒷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잡아봐야지 또알수 있는 그런 게 됐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갤럭시 가는 네, 호불호 갈리겠죠. 갤럭시 S6, 엣지 4, 요 엣지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고 앞모습만 양쪽에 살짝 휘었다. 그 차이점밖에는 저 없겠죠. 펜 없고 휘어있고 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갤럭시 노트 5 뒷면이 휘었으면은 케이스가 애매해지네. 뭐잘 만들겠죠, 누가? 그러게요. 케이스가 되게 애매하네, 이거. 아, 정말 케이스 만드는 업체들도 고민 많겠네요. 꺾어서 만들겠죠, 또 거기 맞춰서 튀겠다. 아, 이거 갤럭시 엣지 거 커버 케이스 사다가 붙이면은 뒷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 한마디로 갤럭시 6 엣지 플러스하고 갤럭시 노트 5는 펜하고 디스플레이 모양 두 가지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펜이 소중하신 분들은 노트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상관없다. 이번에 모양 괜찮은 걸로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엣지를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갤럭시 엣지는 갤럭시 노트 4 엣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한쪽만 엣지였었죠. 양쪽이 아니라. 예. 이 녀석은 라인업에서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참 아쉬운 게 그걸 사신 분들은 일종의 테스트 당한 것 같을 것 같아요. 뭐, 많았었죠. 플렉스폰도 그랬고요. 뭐 하긴 삼성 제품들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옛날 제품들 좀 있었어요. 그 진짜 좀 아쉬운 거는 그 한쪽만 그렇게 꺾어놨을 때 예. 우리도 여러 가지 상상했었잖아요. 한쪽이 그렇게 되다 보면 그쪽에다가 전광판처럼 뭔가 흐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별화된 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양쪽을 지금 꺾어놓다 보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제가 쓰고 있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좀 보는데,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그렇게 양쪽에 뭔가 띄워줄 수 있는 차별점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이제 거기에다 그 표시되는 여러 가지 아이콘이나 뭐 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느낀다는 얘기를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좀 그렇죠. 아쉬운데 그쪽 UI도 사실 잘 쓰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특이한 뭔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네, 현재는 뭐 디자인으로만 간것 같고요. 특이한 거 하나, 키보드 커버. 얘가 나왔습니다. 아,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 어디 리뷰가 떴던데? 그 리뷰는 키보드 커버 좋다. 근데 타이핑하기 편하진 않더라. 그게 매셔블인가 어딘가 올라와가지고. 커버는 예쁘나, 타이핑은 별로다. 이거 끼인다고 속도가 빨라지진 않더라고. 이런 게 이제 어디 글이 올라왔는데. 근데 또 익숙해지면 빨라지겠죠. 하드키는 하드키들의 장점이 있어요. 안 보고 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처음 아직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갑자기 안 내려 기도죠. 블랙베리. 블랙베리의 가장 큰 장점이 쿼터 키보드죠. 액정은 좀 작지만 밑에 쿼터 키보드가 있어갖고 뭔가 좀 쫀득쫀득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그 요거를 따라서 만들었었던 아이폰용 커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밑에다 꽂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 케이스로다가 앞에 붙이게 되면은 그 아이폰 액정에 밑에 있는 부분이 좀 사라지긴 합니다만 타이핑을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끼는 게 나왔었죠. 그게 나온 지좀 지났었는데 이제 삼성에서 계속 뭐딴 데서 만든다 아니다 말이 많다가 아예 삼성전자 정품 액세서리로다가 갤럭시 노트용이 나왔습니다. 걔를 꽂으면 화면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사라져요. 키보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품 액세서리인 이유가 키보드가 꽂히게 되면은 기존의 화면의 UI하고 다른 UI로 좀 바뀌게 됩니다. 키보드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좀 그러다 보니 짧아진다는 얘기네요, 화면이. 세로 모드만 지원을 하고요. 가로 모드는 지원 안 해요. 아예 키보드가 세로로 돼 있고요. 저는 이게 조금 의미 있다고 보는 게그 요즘에 그 웹상의 그 영상들 이런 것도 세로 버전이라고 해서 세로 모드 지원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로 돌려서 보는 비율보다도 그냥 세로에서 해결을 하거나 그 밑에 자막 같은 걸 넣어서 본인이 타이핑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쪽이 좀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용도가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디자인만 봤을 때에는 이번에 삼성전자 정품 액세서리 요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타이핑에 대한 얘기가 가격? 그렇다고 하면 근데 뭐 이제 일단은 키보드라는 게 네. 옛날에 이제 키보드 달린 폰을 잡스가 엄청 깠잖아요. 아이폰 처음 나올 때. 깠죠. 아이폰 첫 영상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런, 보기 싫은 것들을, 화면도 조그매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답습하는 참 재미있는. 하긴, 그때, 지금 노트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때 잡스가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펜, 그쵸, 펜도 그리고 깠죠. 키보드. 두개다 별로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인터페이스는 손가락.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맞아요. 그거 반대하고 이게 지금 노트5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두개 다. 두개다 있어. 네. 근데 펜은 뭐 의외로 괜찮아서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좋아했죠, 사람들이. 저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그쵸. 했고. 근데 이번에 키보드는 진짜 그러네요. 완전히 반대편 하나 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쓰고 싶을 때는 앞으로 꽂으면 되고요. 안쓸 때에는 뒤로 돌려갖고 부착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빼다 갔다 할수 있게 되나 봐. 그러다 보니까 뒤로 붙이는 거예요. 그 엣지 뒤편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키보드가 계속 뒷면에 노출이 되는데, 이거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갤럭시, 이런, 삼성에서 이런 행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얘기만 좀 했고요. 그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나온 거. 뭐, 일단,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거죠. 뭐라 그럴까. 과연 이 제품들이 현재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느냐. 대세.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폰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쵸.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하향하는. 그러니까 출시 직후에 좀 반짝했다가 좀 하향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폰들이. 네. 그 흐름을, 그러니까 이제 폰은 이제 다 찼다는 거죠. 폰 시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제 폰을 막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맞아요. 뭐이 정도면 쓸만한데 뭐막 이렇게 해서 뭐 저걸 꼭 사야 돼? 뭐 이런 그런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얘가. 근데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그 정도 기계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서, 왜냐면은 이제 뭐 기존 폰을 이걸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이폰 그렇죠. 6는 좀 얘기가 달랐어요. 왜냐면은 아이폰 6는 아이폰 유저들이 갈아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유저들이 또 아이폰 이번 참에 단통법도 풀렸는데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돼서 대거 갈아타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6S 플러스, 그러니까 6S, 그죠. 6S, 6S 플러스가 나오면 아이폰, 네. 과연 걔는 그만큼 팔릴 것이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폰 시장이 그렇게 그 여유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판매량이 새폰 나왔다고 와 하고 팔릴 것 같은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삼성도 그래서 그 시점 뭐랄까, 그 행사를 줄인 이유 자체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보다는 오히려 마지막에 티저로 시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 오히려 그 다음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앞에 행사를 얘기해 놓고. 그 얘기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더 IoT나 네. 아니면 그뭐 웨어러블 이런 쪽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나온 스마트폰 자체가요. 스펙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저희도 계속 얘기했지만 충분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거보다 더 그렇죠. 좋은 것들을 내가 쓸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근데 그 굳이 이걸 사야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게 만든 동인들은, 요인들은 그 많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 1년 전에 내가 썼던 폰이 이미 구형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아니면 계속 써도 상관없지만. 이게 오히려 저는 아이폰이 만들어, 애플이 만들어 놨던 늪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애플에서는 매년 새로운 걸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강박관념에 빠진 게 아닌가. 굳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라인업을 늘릴 필요는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그냥 한번 해봅니다. 길럿스 노트 5, 그 가격과 스펙이 궁금하신,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거 대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80몇만 원이라고 그러네. 네, 대만에 2,300, 23,880 타이완 달러 하나로 32기가 모델이 87만 원대로 해서 지금 출시가 됐다고 나옵니다. 가격 괜찮네요. 그 국내는 정도면은 90만 원 넘겠죠. 뭐 아마. 근데 또 요즘 또 삼성이 가격을 좀 후려치는 면이 있어서 네. 의외로 쌀 수도 있어요. 네. 삼성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4나 그전 것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가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격가격 하니까, 삼성의 이 언팩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기업이 생겼죠. 뭐 찬물까지는 아니고, 이제 과연 그 정도 성능까지 내가 필요하냐라고 네.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던져주면, 일단은 뭐 스펙은 그래 그러다가 가격 닦고 이런 이제 원래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 그냥 이걸로 하지 뭐 이런 거지 이제. 저거 좀 비싼 거 같고 이걸로 하지 뭐. 저거 한대 값이면 이거 몇개 사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 회사 덕분에 묘하게 구조가 그 프리미엄급의 삼성이랑 애플이 9월달에 이제 뭔가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그렇죠. 모습에서 삼성이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 하고 딱하니 내놨는데 갑자기 이제 구석에 있던 회사 하나가 우리도 하면서 발목을 잡아서 괜히 이렇게 대결 구도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체가. 제가 진짜 올해 내내 예전에 애플만큼 가장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발표하는 걸 보게 만든 회사. 아, 또 샤오미가 또 일어나 줄렀죠. 그렇죠. 샤오미가 갑자기 제품을 그러니까요. 그 애플 이후로 뭔가 발표할 때 기대되는 회사가 얘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뭘 보여줄까? 네, 이번에 나온 거는 그 레드미 노트2, 예. 홍미 노트로 알려져 있는 홍미 노트2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성능들을 좀 보면은요. 그렇게 성능이 확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한 중가 정도? 요즘 나온 폰들에 대비하면 그 정도 수준인 면에서 아까 좀 이야기해보면 우선 램은 2기가입니다. 아까 노트는 4기가 였죠. 디스플레이는 5.5인치니까 약간 작긴 하지만 어쨌든 5인치로 넘어간다. 풀 HD 디스플레이로 되어져 있고요. 해상도는 1920에 1080. 이것도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쓸모는 있습니다. 2.2기가 64비트 옥타코어 프로세스 쓰고 있고요. 카메라 성능 역시도 약간 떨어져서 1300만 화소 카메라 그 정도 쓰고 있고 안드로이드 5.0 롤리팝을 지원을 합니다. 대신 갤럭시 노트 대비해서 장점 두 가지 이야기하면 갤럭시 노트에서 아쉬웠던 한 가지 마이크로 SD 카드였는데 얘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배터리 3060으로 알려졌어요. 거의 뭐 유사하긴 3060이네. 한데 착탈식 배터리를 장착했다라는 게 특징이죠. 네, 이 정도인데도 얘네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듀얼심 카드 슬롯을 쓸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색깔을 여심을 자극했다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다섯 가지 색깔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뭐, 참 아이폰스러운 색깔. 무슨 아이폰이지, 이거? 아이팟. 네, 아이폰도 있잖아. 아이팟스러운 색상. 네, 아이폰 5C라든지, 아이팟스러운 예. 색깔이라든지, 그죠.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는데, 색깔 진짜 백인 거죠. 그러네. 디자인이 아이폰 5C 같네. 네, 이거 그 색깔에 있는 팔레트 색깔이잖아요, 살짝. 너무 진하지도 않은. 예. 꼭 그대로 갖다 쓴 거지. 역시. 네, 어쨌든 뭐, 이 정도에 나왔는데, 역시, 뭐, 이거 대단한 폰이겠어? 라고 사람들이, 그래, 이런 거 하나 만들었나 본데. 근데 왜 이름은 노트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 문제. 16기가짜리 모델과 32기가짜리 모델 두 개를 내놨는데, 자, 16기가 모델이 14만 6천 원이고요. 예, 32기가 799. 모델이 16만 4천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999위안이죠, 그게? 네네. 예, 999위안. 환율이 자꾸 변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네이버에서 환율 찾아가지고, 아니, 뭐, 꼭 네이버 아니라 구글에서도 환율 찾으면 나오니까, 환율 찾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은 999위안이 아마 검색하시는 날에 금액이 다르게 줄 테니까. 뭐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16기가짜리랑 32기가짜리.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16기가랑 32기가짜리의 차이가 거의 한 3만원 이하로 다 차이가 나다 보니, 16기가 살 바에야 32기가를 사는 거죠. 지금 보니까 18만 원. 아, 18만원 정도. 많이 예. 올라갔네요. 왔다 갔다 좀 20만원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얘네가 이번에 쓴그 칩이 옥타코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그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미디어 중국에서 이제 퀄컴이 원래 다 잡아먹고 엑시누스가 좀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중국에 아주 잘 나가는 중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반도체 업체예요. 이제 요즘 저가형은 다 얘네 거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꽤 많이 쓰는데 얘네가 이번에 내놓은 이 헬리오라는 칩이 있어요. 엄청나게 자신감을 보이면서 내놓은 그 미디어텍 헬리오라는 칩을 얘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꽤나 그 성능이 괜찮다고 얘네들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2기가 옥타코어인데 꽤나 성능이 뭐 스스로는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뭐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하나? 네, 홈미 쓰고 계시죠? 홍미 2. 홈미 2. 노트 2가 아니라 홈미 2. 홍미 2, 그냥 홍미 2.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15만 원 정도 하죠. 그쵸.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 하고 램 2기가에 이제 롬 16기가인데 이게 좀 상위 버전이에요. 그런데 최적화를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저가용 치고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물론 화면이 HD라서 이제 뭐 퍼포먼스 안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잘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뭐 꽤나 안정적으로 잘 돌고 제법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써보면서. 그러니까 원래 또 샤오미가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이게. 그쵸. 이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거든요, 얘는. 원래 뿌리는 소프트웨어에 있거든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키는데 재주는 진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도 홈미노트 2 발표된 거 보고 나서, 아, 이거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하고, 16일인가 18일인가 그때부터 발표한다라고,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직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네, 조금 뭐 있으면 사시는 분들 생기겠죠. 직구도 될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사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 게 어딨어, 그런 분들. 몇몇 카페나 커뮤니티를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 홍미 노트 2. 도대체 왜 이름이 노트냐? 펜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게, 펜만 있었으면 딱인데. 그냥 얘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름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삼성 거 한번 따라했다가 애플 것좀 따라했다가 섞어서 따라했다가 이런 거기 때문에 골고루. 그렇게 자극받으실 필요 없어요. 노트도 삼성 거 따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뭐 이제 큰 도트리모 화면은 나오겠죠. 그렇죠. 예. 나중에 얘네 이러다가 또 꺾는 거 아니에요? 엣지처럼? 얘네 꺾었어요. 꺾은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한번 공개됐잖아요. 아, 꺾은 아니었네. 거. 안 하는 양쪽 했지. 양면 했지. 양면 했지. 얘네가 한번 발표했는데 제품이 나왔던 거안 나왔을 거야, 아마 아직. 우리도 할수 있다. 그렇죠. 아니, 좀 있으면 왓츠 나오잖아요. 사람들 막 네, 기대하는데, 와, 아, 샤오미에서 행. 언제 나오냐고. 곧 나오죠. 코미노트2 얘기 좀 마저 하자면, 그럼 요게 성능으로 따지면, 국내에는 폰 중에서는 어느 정도 급인 건가요? 그렇게 비교할 만한 게 있었나요? 뭐, 글쎄요. 지금 퍼포먼스로 보면은, 이게, 안투투 5만 점이라고 그러거든요? 5만 점 네. 떼면은, 얼마야, 이게? 5만 점 정도면은, 그게 이제 갤럭시 S6가 55,16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진짜 얘가 5만 점을 넘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점수인 거죠. 네. 야, 갤럭시 6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어이, 괜찮네, 그러면. 그 칩만 봤을 때. 칩만 봤을 때. 그리고 원래 노트4도 5만 점은 넘었었어요. 근데 가격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이클래스 제품들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무섭다. 홍미노트 2 3개 살 돈으로 노트 5를 살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홍미노트 2에는 설치되어져 있는 OS가 좀 다릅니다. OS라고, 그렇죠. OS는 뭐 안드로이드죠. 그렇긴 한데 UI가 좀 다르죠. 미 UI가 설치되어져 있고, 미 UI 7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안드로이드 폰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제조사마다 다 다른 UI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샤오미에서 개발했었던 UI가 설치되어져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그 홍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중국에서는 그 구글 앱스토어 안 들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들어있어요. 홈미투는. 지금 받으신 거 들어있는 거죠? 왜 얘가 들어가 있냐면, 네. 인도 그 판매 버전이에요. 그 성우님이 아니, 지금 중, 홍미랑 홍미노트2랑 헷갈릴까봐 방 들으시는 분들 홈미투. 얘기하면 제가 해가지고 홈미투. 네네 약간 성우님 저가 말씀하신 버전. 홍미2 저가 버전 구매하신 거는 앱스토어가 깔려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 판매 버전이 아니라 인도 판매 버전이다. 예. 그래서 오히려 미스토가 없어요. 얘는 미스토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미유에서 다스트로 들어갔을 때 미스토어가 없이 앱스토어가 얘는 달려있고.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인증도 받았어요. 그렇네요. 뭐 홍미노트 2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서 중국 버전 구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안드로이드 앱스토어가 없다,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뭔가 좀 설치한다라든지 요즘 포럼이나 그런 데잘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좀 찾아다니시면 다 설치할 수 있어요. 네. 대신 이제 사람들이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최신 백도어도 탑재되어서 올것 같다. 그런 제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받고선 백도어 검색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백도어가 4개가 나왔는데 두 개는 뭐 그냥 뭐 걸려 있는 거라서 그냥 지우면 되는데 두 개가 원래 얘가 트위터만 기본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그 트위터에 백도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송원님 송원이 이번에 구매하신 홍미2의 백도어가 4개 깔려 있었다. 네개 들어가 있었어요, 4개. 그래서 두 개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들어있는 거라 걔네는 그냥 날렸거든요. 근데 하나가 트위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 내장된 트위터에. 오케이, 그래, 좋아. 그 트위터 지우면 되니까. 근데 하나가 완전 예술이었어요. 비디오 앱에. 비디오? 사진에 비디오 앱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앱. OS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비디오 앱에 백도어가 들어있어가지고, 얘는 올때 루팅 돼서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루틴까지. 루팅 돼서 왔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렸어요, 비디오 앱을. 비디오를 날려버렸어요.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백도어가. 그러니까 루팅이라는 게 원래는 내부로 못 보게 돼 있는데 그 그렇죠. 아이폰 탈옥 하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슈퍼 유저 권한을 가져갖고 자기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것들을 이런 저런 거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아예 그게 돼 있는 상태로 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홍미노트2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구매하실 분들 계시면은요 그렇게 돼 있을지 안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매하시고 나면은 저도 궁금했던 건데 백도어 4개 탑재된 거 받으셨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앱들은 많아요. 그런 거 찾아주는. 백도 찾아준 앱이요? 예, 찾아서 어차피 루팅돼서 왔으면 날리기 쉬워요. 그 앱들이 있거든요. 그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 기본적으로 샤오미폰의 백도어를 어떻게 없애야 되나 그런 거 검색해 보면 나와요. 많은 아까 분들이 얘기하신 다이어트. 게, 그, 앱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네. 백도어를 찾아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백도어 찾아주는 어플이 있어요. 멀웨어라고 치면 돼요. 그냥 멀웨어. 뭘 외워요? MALWARE 이거 치면은 네. 그거 찾아주는 앱들이 몇개 나와요. 저는 이제 물론 맨 위에 있는 걸로 그냥 깔았고요. 네. 그걸로 검색해서 화면은 이제 몇개 나와요. 쫙 검색돼서 나와서 이제 걔네들을 깔끔하게 지워주시면은 안 뜬다. 뭐 광고가 사정없이 떠요. 광고가 막 폰을 쓰면 쓸수록 떠요. 야, 장난이네요. 이거네요. 앱 뭘 하나, 외우러 파이트 엔티 말이요. 네. 앱 하나 들어갈 때마다 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앱 하나 들어갈 때마다 광고가 전면을 화면을 꽉 채우면서 뜨는 걸 보고. 야, 그거 문제다. 대단하다. 그러고서 이제 다 날려버렸죠. 근데 아마 중국 정식 버전을 사시면 그게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 거알 그리고, 나온 김에 그 이미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한번 본인 거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혹시라도. 그제 집에 있는 원래 제 폰에다 해봤는데 그건 또안 나오더라고요. 혹은 중고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고폰 사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내 스마트폰에도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생각이 든다라면 방금 전 송우님이 소개해주셨던 뭘 외워? 제가 한글로 네. 검색해보니까 나옵니다. 아, 그래요? 한글로 뭘 외워라고도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그거 한번 설치하셔가지고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리뷰 보니까 하나은행 앱을 백도어로 인식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몇 오류가 좀 있을 개, 수 있습니다. 그, 은행 앱 같은 것 중에서 이제 특정한 코드를 쓰는 경우에 멀리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아닌 거 알면은 안 지우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저희 지난주 이벤트 중에서 가장 좀 흥미로웠던 삼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샤오미 발표 홍미노트2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홍미노트2는 저희도 구할 수 있으면은요, 구하는 대로 직접 리뷰를 좀 통해갖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는 곧 제가 살지도 모른다. 너무 관심이 가가지고. 자, 오늘 두 번째 얘기 좀 해보죠. 두 번째 얘기. 우리 또 삼성하고 샤오미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큰 회사 얘기도 한번 해야죠. 구글에서 또 재밌는 거를 발표했어요. 이걸 구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그죠? 생겼어요. 갑자기 회사 이름을 바꿨죠. 네. 알파벳이라고 이제 회사 이름을 갑자기 10일 날 발표를 했어요. 10일 날 구글을 포함한 구글이 만든 모든 회사들은 알파벳이라는 모회사 아래 지주회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래에 대단한 들은 걸 걸로 하면, 꺾어본 거죠, 완전히. 그렇죠. 구글이 대장이었는데, 구글은 갑자기 자회사가 되고, 이제 지주회사 알파벳이 생겼어요. 그 이름도 참, 그러니까 구글은 원래 안드로이드도 알파벳 순서로 해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OS 이명은.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G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알파벳이라는 회사를 쓴다. 이렇게 했고, CEO가, 이제 알파벳의 CEO, 구글 CEO가 있죠. 알파벳의 CEO가, 이제 래리 페이지가 알파벳 CEO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최고 CEO가 되고 이제 그 세르게이 브린은 이제 알파벳 사장이 되고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다 피차이가 올라왔어요. 순다 피차이 그 안드로이드 하는 사람 맞을걸요? 그 사람이 안드로이드 하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가물가물하는데 그 사람이 그때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그 사람이 구글 CEO가 됐어요. 인도 분들이 요즘 그 IT계의 대장 맞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제 MS부터 이제 구글까지.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예. 예,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구글이 원래 다들 광고 회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터넷 회사라고 생각하는 광고 회사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 온갖 프로젝트를 다 하는데 자꾸 거기에 물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리고 그러겠네요. 회사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것도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 자체에 충실한 게 아니라 구글이라는 덩어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이제 본질로 가자는 거죠. 구글은 본질로. 인터넷 검색과 그리고 광고 뭐 이런 걸로 본질로 가고 그 대신 그 구글이 갖고 있던 온갖 회사들 그거 그러니까 총 8개거든요. 구글까지 포함해서. 그 8개를 분리를 해내서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회사들로 다 만드는 거죠. 대표 이제 그 분리된 회사가 뭐냐면은 그 옛날에 사진으로만 나온 거 발표한 것 같아요. 당뇨 감지 콘택트 렌즈. 아, 있었죠, 예. 예. 그거 만드는 회사가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예요. 얘는 에릭이겠네, 그러면? 예,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그 무병 장수 연구 회사, 캘리코. 예, 캘리코가 있어요. 원래 얘네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꿀꺽한 네스트. 사물 인터넷. LT, N, 뭐, Y라든지, 당황했네요. 예, 그 다음에 구글 벤처스. 구글 투자, 벤처 투자 회사거든요. 구글 벤처스가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구글 캐피털이 있어요. 그 벤처 투자 회사, 이것도 벤처 투자 회사예요. 구글 캐피털, 구글 벤처스 이렇게 좀두 개가 분리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구글이 인터넷 사업자잖아요. 예, 인터넷 사업 파이버.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글 X. 그 구글엑스 다음에, 큰 거죠. 예. 그쵸. 뭘 만드는지 모른다는, 뭐든지 만드는 것 같은 그 회사, 구글 X. 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레디 페이지가 이제 요 재편에 대해서 이제 알파벳은 이제 다음 같은 과제를 갖겠다라면서 약간 뜬구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더 야심찬 일을 할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뛰겠다. 그다음에 좀 기업가와 회사들, 그러니까 위대한 이거 이제 벤처스나 캐피탈 얘기겠죠. 위대한 기업가와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큰 규모의 기회와 자원에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구글이 하는 일에 대한 투명성, 감시 능력을 높이는 게이 조직 개편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하나하나의 집중력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더 좋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각각이 성과가 나면서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했어요.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형태를 보면 지주회사 회장님이 좀 권력이 세잖아요. 롯데. 그렇죠. 이제 뭐 되게 많은 걸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레드페이지의 말에 따르면 레드페이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의사결정을 많이 안 해야 되거든요. 예. 시시콜콜 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과연 페이지는 어디까지 자기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이 알파벳에 앉아서 회장님은 과연 뭐 하실 것이냐. 예,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과연 기존의 그런 지주회사가 있는 그런 그룹사들, 대기업들의 형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구글은, 그러게요. 알파벳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뚱뚱한 알파벳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가벼운 개개의 회사가 될 것이냐? 네.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성은이 하여튼, 어떠세요? 구글, 예. 글쎄요, 이게, 사실 이거를 확신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큰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우리가 회장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여러 개의 회사를 한 번에 다 자기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각각의 자율성을 얼마나 주고 그걸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구글이 기존에 뭐 수많은 책들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하나의 역량에 뭐 집중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회사 자체에도 반영할 수 있다면, 크게, 뭐랄까, 각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만일에 한개 회사가 만일에 망가진다든지, 그중에 뭔가 틀이 흔들린다든지, 이럴 때 과연 세르게이가, 아니, 세르게이가, 페이지가 과연 의사결정을 쉽게 어떻게,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회사가 기울고 그러면. 그럼 기존 구글에서 서비스 지우는 것처럼 한 방에 날려버릴까? 회사를? 아, 이거 참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뭐 충분히 긍정적인 면은 있는 것 같고요. 대단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구글이라는 회사 인터넷 검색회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벌리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모르는 수만 가지를 하고 있는 회사가 돼버렸으니까 돈도 많고. 그러던 그렇죠. 중에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야라고 말하기 전에 원래는 이걸 원하는 거였어. 우리 이것저것 다할 거니까. 그러면서 지주회사로 만들어서 올라가 버리고 원래 있던 구글은 우리 최초라던 검색이라든지 이걸 원래 하는 회사야 라는 식으로 분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우선은 당연히 긍정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지주사의 숙명상 어떻게 보면 숙명상 그렇게 되더라도 바지 사장 정도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또 외국이잖아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렇죠. 그런 것과 역사를 좀 새로 쓰는 단계에 좀 있기 때문에 경영 쪽에서는 이번 구글이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뭐 경영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완전히 또 새로운 사례가 될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죠. 좋다. 라이프 사이언스 재밌네. ABCDEFG 뭐가 나올까? 일단은 앱그 최소한 26개의 자회사를 가질 수 있어요. 예, 최소한 26개의 자회사를 건드릴 수 있고요.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들 유력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일에 구글이 진짜 알파벳대로 회사를 분리해낸다. 맘 먹고. 그럼 안드로이드에 A를 분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분리할 수 있어요. 로봇. B. 보스턴 다 나오네 이제. 다이내믹스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장난 아닐 것 같아. B가 나오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분리되면 진짜 제대로 로봇이 성과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쵸. 그러니까 구글의 결과물이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결과물들을 대놓고 이제 등장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구글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자회사들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연대할 수 있다면 앞으로 발전 속도는 지금의 구글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빨라질 거예요. 도메인을 좀 선점해 놔야겠는데요? 도메인 얘기가 나와서 하나 재밌는 얘기 해주면, abc.com을, 알파벳이잖아요, 그게. abc.com을, 저기, BMW 갖고 있어요. 그쵸. 수습을 하죠. 예. 우리 절대 구글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ABC 컴이 아니라 ABC 이상한 거 쓰고 있죠, 지금? ABC 구글인가? yeah. abc xyz인가 쓰고 있을 거야, 아마. abc xyz인가, 뭐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는 BMW의 등장으로 ABC.com을 주지 않겠다. 정말 재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지내는데, 갑자기.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abc.xyz 있어요, 지금 현재는. ABC.XYZ. ABC.XYZ가 xyz가 지금 사이트, 예, XYZ로 .com. 등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이게 분사가 된게 아니에요, 현재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발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일단은 그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한 1월 정도까지 아마 할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투명성, 그러니까 투명성 같은 건데. 이제 과연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 얘네가. 그러니까 기존에 숨어있던 네스트의 재무실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수 있는 거냐. 그렇다면 이제 분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분사된다기보다는 이제 자회사니까. 그쵸. 파이버나 뭐 이런 것들, 숨어있던 애들이 과연 그동안 흑자였는지 적자였는지 이제 볼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럴 수도 이런 걸 있겠네요. 되게 궁금해요. 예상밖에 적자였다. 뭐 이렇게 낼수 있는 거고요. 구글은 흑자인데. 왜냐면 구글은 기본적으로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흑자가 나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 먹고 살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만약에 뭐 구글이 그 기존의 관습 같은 걸 답습한다고 하면은 얼른 구글 뱅킹 만들고 돈 돌리고 안전해서 밀어주고 별짓을 다 벌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추진하는 서비스들이나 걔네들이 준비하던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나오는데 스피드가 있겠구나. 그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하여튼 저는 저도 기대가 되는 건그 스피드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빵빵 터져서 세상이 이제 또한번 뒤집어지는 기기가 구글을 통해서 만들어질 건지 뭐 이런 거 기대를 하게 되죠. 저희 언제 한번 구글에서 추진 중이었던 사업들, 저희 네. 샤오미에 대한 거 언급했던 것처럼 싹 모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내년 정도에도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구글에서 이렇게 벌리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가니까 우리도 뭔가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인사이트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